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팟캐스트 우리는 구원파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택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린 분 목소리가 귀에 익으신 분도 계시고 좀 이렇게 생소하시다 하실 분도 계신데요. 자기 소개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구원파에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한 40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고. 저는 전공을 공학을 전공을 했고. 네. 예.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학에서 그러면 강의하셨습니까? 예, 강의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저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아주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 마지막 건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앞으로 저희 고정 패널이 되실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오늘만 나올 나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만 나오는 걸로 약조를 예. 하고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 지난해하고 시간 텀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태종 씨. 아, 일이 좀 많았죠. 여러 가지 소식도 있었고 이제 수양회도 있어서 수양회 준비가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지난해에 그 출연하셨던 나 사장님 제주도 청초밭. 예, 예. 그분이 팟캐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오셨다면서요.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던데 아십니까 혹시? 실제로 저도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 그랬었어요? 낙곰수 정도 때문에 이거 아는 거지. 특별히 이 팟캐스트에서 뭐 엄청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팟캐스트 출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팟캐스트 파키스탄 식구들한테 제주도 목장을 소개해 달라는 건가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파키스탄에도 이 구원파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받아주시는 게 곤란해요. 아. 파키스탄 있을 리가 없잖아요. 파키스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없어요? 난 있는 줄 알았는데. 파키스탄에? 파키스탄에 없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아. 파키스탄 가봤는데 예. 거기 구원파 있다는 말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구원파는 딱 그 나라에 가면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구원파라고. 몇 번에 찍힐지도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얼른 만들어야 되겠네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인데요.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조금 이따 2부 시간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실 때는 구원파의 제46회 수양회가 끝난 다음일 텐데 사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수양회 종료 하루 전입니다. 언론에서 그토록 궁금해했던 구원파 수양회. 궁금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패널 여러분들 지금 수양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예, 네,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 그 에피소드라든지 수양회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수양회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년 수양회를 일주일 지내고 나면 일단 잠은 못 잡니다. 아, 잠을 못 자는구나. 모기가 많아서? 그렇기보다는 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식구들 모잖아요. 이제 1년 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몇 년 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은 소식들과 많은 이야기 쏟아져 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씩 다 받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을 얘기하다 보면 일주일이 모자라요. 그리고 정말 아쉬움을 갖고 헤어지는 자리가 수양이기 때문에 그 뭐 저한테도 지금 뭐 기자님들 엄청 전화가 오고서 뭐 여러 가지를 물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시간도 아까워요. 기자님들한테 뭐 이렇게 무례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한테는 마찬가지예요. 기자분들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난번에는 뭐 기자분들 30만 원만 내면 초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못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패스. 아, 이쪽이라 하면 이태종 씨. 아, 갑자기 뜻하지 않은 소식이 접해졌었죠. 그 유병헌 전 회장님이 이제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의견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이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덜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기자님들을 좀 불러서 입장을 공개하는 건 좀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급격히 이제 좀 변경을 했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자 여러분. 근데 왜 그냥을 재번호로 보내십니까? 이태정 씨가 다 기한을 읽고 재번호로 보내셔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기자분들한테 답변을 한다. 그래서 방금 이태정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양회와 함께 해외 전도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용 씨도 그렇고 이태정 씨도 전 세계에서 오신 식구들하고 이렇게 교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이 통합니까? 아, 언어요? 예. 아, 제가 언어는 짧아가지고 뭐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뭐 통역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구나. 네.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힌 이유가. 아, 그렇구나. 한 박사님, 이번 예. 수양회는 좀 특별하잖아요. 저희 구원파가 4.16 사고 이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식구들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년의 수양회와 함께 좀 비교를 해본다면, 금년 수양회는? 근데 저는 이번 수양회가 저한테는 좀 특별한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직장이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이렇게 좀 잘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휴가 내서 중간에 며칠 오고 그래서 항상 오면은 좀 수양회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직장 퇴직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수양회에 좀 전념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포럼 팀에 가서 또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바쁘면서도 알찬 그런 수양회를 보내고 있고 아 진작 좀 이런 수양회를 적극적으로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아쉬우면서도 좀 다행스럽고 그런 수양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았다. 아 오늘 이번 수양회 저한테는 이제 그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번 그런 4.16 같은 일도 있고 해서 많이들 참석 숫자 참석하시는 분도 그렇게 좀 많이 줄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예년이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참석하고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수양회 그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단 수양회 참석 인원은 한 공식 집계된 거는 한 8,400명 정도 등록 인원이 그 정도고요. 등록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지금 추정 집계는 한 1만 명은 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아니, 등록 안 한 분들 다 걸리잖아요. 청년 그 경비들한테. 뭐 잘 빠져나가시지 않을까. 아, 산으로 다니시는 분들. 뭐 명찰 돌려막기 등등.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작년 수양회와 비교했을 때 인원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작년 수양회랑 제가 봤을 때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예. 오고 신기하네.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제가 수양회 준비하는 기간에도 줄어들 거란 예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주중에 계속해서 사건 이후로 여러 관심, 식구들의 관심들이 몰리면서 과연 안에서는 어떤 얘기들, 우리가 지금 짚어야 되는 얘기들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원래 수양이 끝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말씀 시간이 끝나고 또 모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거의 한 새벽 1시, 2시까지 이어지는 시간들인데 집에를 안 가세요. 정말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 시간들이 쭉 이어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집중력 있고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오히려 더 힘겨운 시간들을 함께 했으니까 교제가 더 돈독하고 좀 더 긴밀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조금 더 서로서로의 마음들과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이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도 계속 부탁드리는 게 이상한 가십으로 좀 방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분명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자꾸 이상한 얘기들로 혹은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그 수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좀 구원파에게는 좀 안 좋은 정보들 이렇게 많이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 사람도 라고 하는 거는 좀 거짓말일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예. 우리도 인간인데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해온 삶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었잖아요. 뭐 개인이나 이런 사람을 의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때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의문도 있지만 삶의 본질을 다시 모여서 한번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아 그렇다, 우리 인생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는 게 옳다라는 게 다시 이제 방향이 바로 잡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우리만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 마음속에 있는 힘이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래도 훨씬 좋은 수양회가 되고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뭐 어디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모이는 이런 훈련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조금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네, 자발성이 많이 네.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더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뭔가 얘기하지 않아도 좀 하려고. 많이 그러면 자원봉사 인원도 많아졌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일손은 항상 또, 부족하더라고요. 일손 모자란 것도 다른 차원인 것 같네요. 혹시 두 분은 설거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설거지는커녕 제가 먹은 밥그릇도 아직 못 치워봤습니다. 저는 설거지할 짬밥이 못 됩니다. 한 박사님 설거지 하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우리가 담당한 게 설거지 쪽은 아니고요. 간식을 담당했는데 간식 나눠주는 거. 굉장히 제가, 편한 거 하셨네요. 편한 건데 지금 그것마저도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양회에서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가 가장 그래도 이렇게 자원봉사 중에 제일 어려운 품목 중에 이렇게 손가락이 꼽히는 일이라고 하던데. 그건 이제 성인 기준일 때.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쓰레기 치우는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더러운 것도 다 분리수거 다 하고 대단한 애들이 그런 모습 볼 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걸 경험한다는 게 저도 뭐 어렸을 때 당연히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먼저 치우는 거, 보였을 때 줍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교육이잖아요. 뭐 교육을 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기용 씨가고 청년회장으로 일하는데 청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뛰어다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주차 그리고 경비. 그러니까 주차 경비라는 게 뭐 밖에 사람들의 막자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단어긴 하지만 주차라는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원망과 시비 없이 나는 멀리 되는데 뭐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들 잘해야 되고 가까운 데는 거의 장애인 주차석이죠. 네. 그거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미리 선별해서 왜냐하면 보행이 불편하신 분이 멀리 차를 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서로 좀 양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를 대고 셔틀을 이렇게 운행해서 자연스럽게 좀 행사에 무리가 없게 그리고 이제 또 안전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서로 이제 이를테면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에서 주무시다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하잖아요. 에어컨 켜고 주무시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보면서 혹시라도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주요 임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매점이라든지 아 매점도 운영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유기농으로 뭔가를 가공식품을 미리 만들어서 그런 걸 좀 준비하는 부분들. 정편에서 엄청 비싸다는 매점 운영을 조기용 씨가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원흉입니다. 근데 안 비싸요. 지금 제 책상에 지금 라떼가 한 잔 있는데 아이스 라떼 이거 얼마입니까? 아이스 라떼 2,500원, 3,000원. 정말입니까? 네, 그 정도 가격 받아요. 뭘 모르시네. 얼마인 줄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한 박사님, 아이스 라떼 얼마입니까? 이 안에서? 예, 예, 여기 지금 청년의 매장. 글쎄요, 저도 이거 제가 사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4,000원입니다. 그래요? 예, 안 사 먹어봤네. 아이스 커피가 2,500원. 그렇지, 아이스 라떼 말했잖아요. 우유, 유기농 우유 들어갔으면 그 정도 더 붙여야지. 그러니까 제가 비싸다고 한 게 아니라 4,000원이다. 아, 싸우지들 마세요. 이거 진짜 바리스타가 내린 겁니다, 이거. 4,000원이면 비싼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예. 네, 비싼 거 아니에요. 유기농이면. 예, 유기농 커피에 유기농 우유에 유기농 시럽 들어갔으면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저는 시럽을 안 넣습니다. 아, 그럼 100원 빼드릴게요. 예. 한 박사님 젊었을 때 청년회 활동하셨죠? 네, 예, 그때는 청년회. 주로 수양회 때 무슨 일 하셨습니까? 청년회 때 뭐 그때 청소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죠. 끝입니까? 청년일 때 별거 안 했네. 박사님이시라서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때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청년 때가 지금 이제 몇십 년 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랑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한 박사님은 처음 수양에 참석하신 건 어디서 하신 건가요? 제가 처음 수양에 참석한 거는 서울예상. 아. 서울예상 참석을 했었고. 한 30여 년 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예상, 그 다음에 청주체육관에서 했죠. 네. 청주체육관. 그 다음에 희망고등학교에서 많이 했고. 네. 예. 그래. 미사리에서도 했죠. 미사리에서도. 부정경기장. 네. 그러니까 제가 언론 얘기하다 보면 46회라는 의미를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구원파 인원들이 모이는 행사,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46년간 1년에 한 번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이는 자리라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이게 너무 중요한 행사인데, 이 행사, 뭐, 그 행사 치르니까 전화는 안 받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참 제가 섭섭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에서는. 예, 저희 수양회, 개최할지 말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었는데, 오히려 더 말씀도 강력하고, 식구들도 훨씬 더 많이 모였고, 정말 좋은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 눈에는 안 보이셔가지고. 아, 눈에 안 보이시구나. 수양회 때마다 느끼는데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고등학생들이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모임 2세들에게 우리가 가진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지금 최근에 4.16 그 사고 이후 저희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구원의 비밀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모임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 공연도 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예,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던데. 네, 특히 이런 어려운 때라서 그런지 그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확 닿더라고요. 혹시 그 암흑동화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한 박사님, 2절 가사가 기억이 나십니까? 가사를 지금 당장 기억하라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왜 물어보세요? 2절 가사를 물어보세요?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은 났는데 내용은 기억 안 나. 내용은 기억이 안 나. 뭐 무덤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예, 예. 네. 가슴이 찡했어요. 근데 이 합창단 이름이 굉장히 예쁜데 종편에서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애들. 나왔습니까? 이 북한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뭘 해도 그다음에 유병원 찬송가 해가지고 뭘 해도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합창단에서 이번에 새로운 이 CD가 나왔어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꼭 한 개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홍보로 홍보로 가십니까? 정편에다가 방송거리 하나 제공하시는 거 아니지? 그 CD 중에서 한 곡 듣고 2부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암흑동화. 아, 그 CD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녹화했으니까 아마 녹화됐어요. 방송실에 있을 거야. 방송실에 암흑동화 있습니다. CD에는 없어요. 아, 목동아.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짝마다 울려 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은 가고 산골짝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 목동아. 아, 목동아. 내 사랑아. 그 고운 꽃은 떨어져서 죽고 나 또한 땅에 죽어 묻히면 나 자는 곳을 돌아보아주며 거룩하다고 불러주어요. 내 고운 목소리를 들으면 나 묻힌 무덤 따뜻하리라. 너 항상 나를 사랑하여 주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자리라.